지끈거리는 속, 답답한 소화불량, 이염 때문에 힘드신가요? 급성 만성 이염의 원인부터 최신 치료법, 이를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 건강한 생활습관까지 잦은 위장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세요. 속이 불편하다면 혹시 나도 이염일까요?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거나 명치 끝이 뻐근한 느낌이 자주 드시나요?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 매운 음식 등 현대인의 삶은 우리 위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이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염은 이름 그대로 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아주 흔하게 발생하지만 방치하면 만성화되거나 다른 위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염은 올바른 이해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염이 무엇인지부터 최신 치료법, 그리고 이 건강을 지켜줄 식단과 생활습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염, 깊이 파고들기. 내 위는 왜 아플까요? 위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위 내부를 덮고 있는 얇은 막을 위 점막이라고 하는데, 이 위 점막에 염증이 생겨 손상된 상태를 바로 이염이라고 합니다. 이염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 이염, 과도한 스트레스, 약물 복용, 매운 음식, 과음 등으로 인해 이 점막에 갑자기 염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증상이 급격히 나타나지만 원인을 제거하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됩니다. 만성 이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불규칙한 식습관, 흡연, 만성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이 점막의 염증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소화불량, 더부룩함 등의 가벼운 증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최신 연구 동향과 치료법. 이염,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이염의 치료는 원인과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궁극적으로는 손상된 위 점막을 회복시키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치료법. 약물 치료. 이산 분비를 억제하거나 위 점막을 보호하는 약물, 제산제, 이산 분비 억제제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원인이라면 항생제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식단 및 생활습관 개선, 약물 치료와 함께 위를 자극하는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위염 치료의 기본이자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최신 연구 동향. 최근에는 위염 치료에 있어서 단순히 증상 완화를 넘어 이 점막 재생을 돕는 치료법이나 장내 미생물 환경 개선을 통한 치료 등 보다 근본적인 접근 방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합니다. 특히 개인의 유전적 요인이나 장내 미생물 구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나 특정 식물 추출물이 위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염 예방법. 건강한 위를 위한 지름길. 위염은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래의 예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위염을 예방하고 건강한 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 정해진 시간에 소량씩 자주 먹는 것이 이 부담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맵고 짠 음식 피하기. 위 점막을 자극하는 매운 음식,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은 되도록 피하세요. 금연 및 금주. 흡연과 음주는 위염을 악화시키고 만성화시킬 수 있는 주범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이산 분비를 늘리고 이 운동에 영향을 미쳐 위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휴식. 잠이 부족하면 위가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약물 복용 시 주에 아스피린, 소염 진통제 등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은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위염에 좋은 과일, 채소, 음식들, 내 위를 달래주는 식단. 이염이 있다면 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 죽, 부드러운 밥, 찜닭, 생선찜 등 자극적이지 않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양배추. 위 점막을 보호하는 비타민 U와 비타민 K가 풍부하여 천연 위장약이라고 불립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이염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감자, 위산을 중화하고 이 점막을 보호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브로콜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이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설포라페인 성분이 풍부합니다. 바나나, 사과, 껍질 제거, 부드럽고 위장 부담이 적은 과일입니다. 미역, 다시마, 알긴산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꿀, 소염 작용과 살균 작용이 있어 이 점막을 보호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 간편식, 커피, 탄산음료, 초콜릿, 신과일, 밀가루 음식 등은 위를 자극하고 소화를 방해함으로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염에 좋은 운동과 생활습관, 위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 특정 운동이 위염을 직접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올바른 생활습관은 스트레스 감소와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어 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 걷기, 스트레칭, 요가 등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가벼운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소화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좋습니다. 식사 후 바로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소화를 위해 잠시 쉬었다가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 수면 부족은 위장 기능을 저하하고 스트레스 지수를 높여 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7-8시간에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이산 역류를 유발하여 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 2-3시간 이후에 눕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침과 섞이게 하여 이가 소화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건강한 위로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세요. 위염은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질환이지만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충분히 극복하고 편안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위가 항상 건강하고 편안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속이 불편하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교육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증상과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세요. 응급 증상은 즉시 119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